네,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이 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고 서로 네,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네, 네,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 여러분?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. 우리 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.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.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.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.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멘.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으십니까?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. 이 시간 그 주님께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 드리고 원합니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. 아름다운

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. 시간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 뜻 아래 우리의 모든 흔적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취들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.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